미련도 없이 망설이지만 가면 그만이야. 또다시 그리워져도 다시는 정말 만날 수 없네. 해가 지기 전에 떠나가주오. 슬퍼 떠나는 너를 보내고 몰래 보면서 담배 피우네. 떠나고 보내는 마음 이것이 우리 몰래 보면서